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종목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이죠?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박수를 칠 때가 아니에요. 아, 오늘 3월이래. 2월 23일이고요. 오늘 저희 모처럼 녹음하죠? 네. 저희가 설날 전에 한번 했고요. 설날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 각자 일정이 좀 있어갖고요. 뭐 강의 일정에 좀 겹쳐지지 못해요. 오늘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월 23일이고요. 화요일날. 우리 장 마감하는데요.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김성 과장부터. 뭐, 시장 문제죠. 뭐, 우리 문제예요. 쉽지가 않네요. 계속. 그 2주 전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바닥권에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뭐랄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대형주 쪽은 여전히 그 현재 어떤 설비 투자 섹터가 지금 시장의 어떤 키워드가 아니니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지금 2014년부터 시작됐었던 중소형주 시장이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업종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업종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종목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도 있고요. 힘을 못 쓰니까 이제 전체적인 중소형주 섹터가 다 같이 지금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로서 대형주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사이클을 잘 맞췄다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소외가 된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시장의 투심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수는 1914포인트로 오늘 마감됐어요. 그 어제보다 2.14포인트 0.1%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요즘도 며칠 더 분전을 하더니 오늘 좀 밀려나가는 모습. 그래서 640포인트 가까이 서로 지키는 마이너스 1.2%인데, 시간 얘기 좀 이따 하고. 이성윤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GG를 선언하면서 지냈습니다. 뭔 선언해? GG. GG가 뭐야? 굿게임. 그 무슨 얘기야? 포기할 때 하는 말. 그동안 즐거웠어. 그동안 즐거웠어. 네. 즐거웠어. 네. 어떤 의미로요? 시장이 너무 힘들어서요. 시장 힘들다고? 네. 왜요? 너무 힘들어요. 못할 먹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진짜로 얘기해.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 쉬어야 되는 시장인데. 네. 쉬어야 되는 시장인데 이거 이제 자꾸 덤비니까. 네. 가는 척하고 뛰어내리고 가는 척하고 뛰어내리고 이런 식의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시장을 대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막 시장에 대한 흐름이다 보니까 네.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기다가 또 그 사드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네. 별거 아닌 이슈에도 시장에 대한 좀 이제 폭락이 나오는 네. 이런 형태. 네.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네. 사드가 내 인생에 영향을 줄지 몰랐어요. 아, 사드? 아, 근데 그 좀 이상하네. 네. 그 벌써 1월 중순인가? 네. 1월 중 사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했을 때 보면, 아, 그렇겠어? 얘기했던 사람들이 네. 요즘에 지금 막 떠들더라고. 네. 거기다 보여서 진짜 그렇게 그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 그게 지금 주식에 영향을 주는 게 맞는 얘기야?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시장이 이제 컨텐츠 위주로 해서 내렸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네. 뭐 한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해서 했던 것도 아니고 네네. 이미 작년에 한다고 예고가 돼 있었고 무슨 얘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인터넷 네. 유통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네. 해외 투자에 대한 쪽 해외 회사들이 네네. 지분 투자를 해서 중국과 합작사 만들어서 유통하는 걸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 이미 작년에 예고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미 예고가 돼 있던 거고 그거 이제 다음 달 3일에 실시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온 건데 네. 그 저도 많이 뭐 들었던 얘긴데. 컨텐츠를 갖다가 네.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기에 뭐 아이칭이나 네. 아니면 QQ.com처럼 네. 이런 유통 플랫폼을 우리나라가 뭐 중국에 가서 하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건 넷플릭스,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기서 플랫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슈가 이제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합작사랑 상관없는 거예요? 합작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유통 플랫폼을 못하게 하겠다는, 서비스 플랫폼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합작에서 뭐 컨텐츠 제공한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순수 컨텐츠 프로바이더잖아. 네. 컨텐츠 프로바이더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을. 그것 때문에 규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다 뛰어내린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더 웃긴 거는 화장품은 거기서 덩달아 뛰어내리고 네. 그 다음에 화장품 뛰어내리니까 바이오도 뛰어내리고 네. 그 다음에 그거 뛰어내리니까 컨텐츠 네. 뛰어내리고 컨텐츠 뛰어내리고 뭐다뭐 뭐 컨텐츠 뛰어내리니까 뭐뭐 네. 뭐 게임도 뛰어내리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뛰어내려요. 네. 그래서 시장이 네. 참 이게 그 그런 이슈에 되게 민감할 만큼 네. 시장에 대한 심리가 되게 네. 불안하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 이것들이 말을 안 들은 거 아니냐? 어떤 거요? 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오늘 23일이잖아요. 더 웃긴 거 얘기 좀 해보세요. 네. 23일 날 원래 한미 그 사드 배치 협약 약정을 맺기로 했대요 오늘. 네. 근데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네.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네. 약정이 한미 사드 배치 협약 약정에 대한 쪽이 네. 연기가 됐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중국 그 외교부장 왕이가 미국 가잖아요. 미국에 갔잖아요. 네. 오늘 미국 가서 이제 협상 사드 네. 담판과 관련돼서 협상을 짓겠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네. 담판을 하겠다라는 네. 것 때문에 미국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요청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네. 지금 네. 그 협상 약정이 지금 딜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아마 네. 오늘 만약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네. 사드 배치에 대한 쪽을 이제 막아내게 되면 네. 시장에 대한 심리는 이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저께까지 사드 뭐 배치된다고 막 그러던 사람은 이제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럼 사드 배치하면 또 종목 몰리는 거냐? 네. 근데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이슈가 참 네. 시장에 대한 쪽을 네. 그 지배하고 있다라는 게 네. 안타깝습니다. 그 김성 과장도 사드가 김성 과장 피곤하게 만들어? 뭐 사드도 있지만 사드도 네. 있고 네. 지금 뭐 솔직히 네. 네. 뭐 글쎄요. 포트폴리오였다가 저는 지난주부터 세 판을 짜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세 판 논리 많이 했잖아. 네. 김에 나와서도. 네. 네. 일단 뭐 그런 와중에서 중국에 대한 이슈도 있고 모든 건 시장은 다 이제 이유를 필요하니까 다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핑계거리를 찾죠, 다들. 항상 네. 회사나 정치권도 네. 그거 잘못되면은 책임자가 있을 때잖아요. 네. 어떤 책임자를 만들잖아요. 네.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그 무슨 그 뭐라 하지? 무슨 양의 책임 스케이프 것이라 하네. 뭐라 하지? 네. 그 뭐라 그런 게 있는데 대신 제 잡는 거. 그런 거 있는데. 네. 네. 일단 지금 네.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카카오를 많이 샀어요, 이제. 네. 근데 카카오 보시면요. 네. 거의 뭐 상장페이 차트 만들다가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아, 희생양, 희생양. 스케이프 것. 근데 예. 그동안 또 연기금이 제일 많이 수명자나 또 컴투스였거든요. 예. 기관들이. 예. 근데 오늘 마이너스 6% 빼버려요. 예. 예.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예. 연속성이 없는 시장이. 예. 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해서, 자, 오늘 하락한 종목이 CJ, E&M, J 콘텐츠, 컴투스, YG 엔터, 뭐 SM. 네. 이들 각각 종목들이 네. 회사가 바뀐 게 있을까요? 없죠. 바뀐 게 없거든요. 없죠. 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GD 좋아하는 사람 GD 좋아할 뿐인데 그렇지 않냐? 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가 먹히는 게 아니라 네.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이 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물론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 그 마이너스 8% 장중에 급락했다가 네. 빠르게 반등이 나온 건 사실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거라는 예상했는데 네. 오늘처럼 마이너스 1.2% 갖다 양매도 강하게 나오면서 때려버리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빠르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해봤자 결국 남는 게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년 한 10월? 시작부터 그냥 매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실 없는 거고. 네.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없는 뭐 힘든 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뭔가 좀 결단할 때가 필요한 시기가 재판자자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현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금 예, 현금이 있어야지 예. 현금이 있어야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도 내가 좀 네.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계좌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럼 그거 갖다가 거기서 받는 현금 만들면 못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거기를 또 현금을 만들어 놓고 일단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마음 편해요 또. 네. 그게 있거든요. 하루 또 지나면은. 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을 좀 만들어 놔서 네.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솔직히 따지고 보면요. 지수 별로 안 빠졌어요. 네. 코스피는 뭐 지금 몇 포인트야 지금. 1900포인트. 아, 빠지긴 하겠다. 아, 지수는 솔직히 작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그렇지 않냐? 움직이 없어. 코스 아주 올라갔다가 작년 떨어지고 나서 그 공연 꼬투꼬리고.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뭐 종목들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작년 우리 1월부터 7월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제약바이오 화장품 다 같이 올라가면서 되게 편하게 매매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나 잘 올라가죠. 코스닥이. 주도 업종이 생기면은 시장이 주도 업종이 나타나면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뭐 밑에서 대형주도 올라오는 포스코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포스코를 사야 되는 막 지금 따라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시 포스코 우리나라 망하면 포스코 망하는 거지 뭐 이런 논리 갖다 붙이고 그런 거 있고. 아, 또 그렇잖아요 지금. PBR 0.4배. 0.2배까지 갔었어요. 포스코가? 0.19배. 진짜? 예. 난 몰랐네. 그렇게 따지면 은행은 많이 가. 은행은 항상 0.2였잖아요. 0.23. 은행은 은행이고. 은행은 0.4였어. 그래? 되게 비싸다. 은행 고평가인데? 은행 고평가다. 은행 고평가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제가 현금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물론 내가 그 종목이나 컨디션이 강하다 네. 라고 한다면은 버틸 수 있으면은 네. 버틴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렇지 않다면은 네.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들고 조금 지금은 네. 3월 말까지 또 3월 말에 뭐가 있냐면요 대주주 이슈 또 터져요 또 네. 유예잖아요 뭘 또 유예했어? 그거 대주주 과세 네. 네. 지분 오픈인가? 그 지분 그 3개월 미뤄줬어? 대주주 네. 아, 미뤄준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렇게 시행하기로 했어요. 아, 3월까지? 네. 네. 네. 3월 달까지 이제 매도 3월부터 해서는 네. 이제 3월 말까지 정리하는 거야? 예, 네. 아니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네. 팔 거 있으면 3월 네. 말까지 하는 얘기죠? 그래서 네. 2%가 4%, 4%였던 규정이 2%로 줄고 그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12월 말이 아니었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통보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통보가 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 12월 달 말 기준 네, 네. 작년 배당락 기준으로 해서 통보가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이제 또 그 사이에 또 정리하는 구간을 주는 거죠. 아, 유예 기간. 근데 딱 됐는데 3월 달 됐는데도 얘 봐라 아직도 4% 이상 갖고 있네. 네, 그런 거 넘겨 있네. 그런 게 대주주. 앞으로 이제 세금 내고 내라. 세금 내고. 네. 그때 그 이후부터는 3월 달 이후 3월 말 이후부터는 세금 제대로 낸다는 얘기네. 이제 하루라도 넘으면 그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야. 아니 그 갖고 있으면 되냐? 세금 낼 때 세금 낸다는 거잖아. 네. 나중에 그 거래가 완료됐을 때 네. 팔았을 때 그런 거잖아. 그래서 한 3월 말까지는 조금 이런 힘든 장이 조금 지속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약간 좀 뭐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와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좋지 뭐 의견이 약간 좀 상당히 좀 좀 썰렁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연애도 여자를 만나는 것도요. 남자가 돈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요. 그렇대요. 오늘 우리 여자 한 명 빠졌다 오늘. 그러니까 그 똑같아. 저는 솔직히 주식도 마찬가지 생각하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약간 흔들림도 진짜. 마이너스. 내가 산 엄청 물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까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지. 내가 엄청 물려 있다가 어떤 종목을 좀 고신 끝에 들어갔어.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지. 근데 그게 만약에 하락 뭐 한 마이너스 30% 밀려봐. 그러면요 미쳐버려 또. 한가득한 것도 아닌데도 그 멘탈이 깨지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 솔직히. 나 김성훈 가지 안 그랬는데. 네. 새 가슴이네 저 친구. 새 가슴. 새 가슴. 앞으로 새 가슴. 저 넓은 새 가슴. 새 가슴 치고 너무 넓다. 그러니까. 황새인가? 저는 그 몇 가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월 달에 나름 그 황구시본가 또 나오고 처음에 그.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하여튼 그 배터리 문제 났었고 네? 배틀이 나오기 직전에 제가 뭐 그 개인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저쪽 중국 내 뉴스 보니까 이상한 얘기 나오더라 막 그랬었던 기억이 드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 뉴스는 잘 안 나오고 며칠 있다가 JTBC인가 이런 데서 내가 기사 보내줘 기억나죠? 네. 저는 이제 사드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진실과 허구 그런 상관없이 그 제가 우리가 정치적 논쟁 필요 없고 순전히 경제적인 것만 우리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이 2월 23일인데요. 2월 22일 날 있었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저께요. 이거 지금 이런 게 뉴스가 잘 안 보시는 분은 왜냐하면 주식하신 분들이 다들 본다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요즘 또 선거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은 다 정치 뉴스만 보고 그렇죠. 아니면 또 연예 뉴스만 보거든요. 아니면 운동하는 뉴스만 보고 근데 실제로 보면 어저께요. 그 우리는 부총리 있잖아요. 네. 부총리랑 산업통자부 장관이 각각 기자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유일호 부총리 겸 경제위원장이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건 공식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는 정치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정경분리 원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사람 얘기를 해서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산업통상부 장관도 또 어저께 과천월 있어 기자들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중 수출에 영향을 줄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직은. 네, 뭐 아직은. 네, 그거 맞죠. 정확하게는 아직은인데요. 그런 게 있고 뭐 전혀 걱정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보면 이거 지금까지가 이제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건 다 뉴스 찾으면 나오고요. 제가 한번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그럼 그 정부랑 새누리당 아무 걱정이 없느냐? 이런 정말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다른 뉴스는 잘 안 나오는데 2대1이 한번 들어가세요. 2대1이죠. 2대1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네, 경제적 보복 조치된 우리나라의 경제 큰 타격 아니면 새누리당 의원 중에 강석훈 의원이라고 있어요. 강석훈 이런 사람 검색하면 딱 나온 기사가 있어요. 2월 15일자 기사가 되겠는데요. 2월 15일 경제상황 점검 TF 제11차 회의가 어디서 열렸냐면 당정회의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국회에는 이런 거 비공개 회의를 했어요. 비공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일문일답을 강석훈 의원이 했어요. 강석훈이 왜 여기 나오냐면 경제상황점검 태스크포스의 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고요. 기획재정부 1차관도 나오고 산업통상장관 1차관도 다 나왔어요. 거기요. 그래서 자기네 회의를 하고 나서 나오는 건가요?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요. 정확하게 그대로 읽어드리면 강석훈 의원이 한 거예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의 경제적 보복 조치 가능성이 제시됐고 정부 당국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대비하고 있는 거죠. 정부 할 일이. 중국이 주요 수출국인데 제재 조치가 있으면 우리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주요 조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비관세 장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비관세 장벽이란 말이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 통상 이런 걸 그 헷갈리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란 거를 네이버나 구글에 지식 검색하시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세를 통해서 뭐 20%에 하던 거를 500% 올린다. 관세 이런 거가 관세 장벽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무슨 통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있잖아요. 통관하는데 통관을 잠깐 보류한다거나 네? 갑자기 이런 거죠. 그 화장품 용기가 있는데 화장품 용기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뭔가 용기 바뀌었으니 한번 검사해보자. 이런 거 있단 말이죠. 그 자동차도 지금 멀쩡히 다니는 자동차인데 이거 환경영향평가 다시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거를 갖고 하는 게 비관세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담당자 출장 갔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했을 경우에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걸 제가 그 팩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판단은 다 우리 들으시는 분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정부 사업 늘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여태까지 그 정치랑 경제 문제랑 분리만 했느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마늘 분쟁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늘은 경제로 보복한 거란 말이에요. 냉정히 보면. 근데 보면 일본이 우리 보면 그 시카고 열도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일본이 그런 센카쿠 열도를 볼 때 보면 중국 히토리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손발 다 들고 결국 합의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고요. 중국은 툭 하면 이제 각종 다른 거로 갔다 왔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 예를 들어서 달라이라마인가 본 거 있잖아요. 거기 그분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사람 뭐 그러니까 한국 온다고 한국 결국 못 왔잖아요. 제가 못 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보복 때문에 못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려면 뭐 컨텐츠 못 본다고 두 손 두 발 들어? 네. 아, 한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근데, 안 되는 거지. 네,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 그런 거에 걱정은 본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두 분이랑 약간 또 그 딴 얘기 할 수 있는데 포인트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거는 중국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중국한테도 중국 향도 많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줄어들었어. 예, 상관없이 네,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량의 29%가 중국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향 수출 비중 더 늘었어요, 우리나라. 네, 그러니까. 네, 딴 데가 더 줄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보면 너무 좋게 보는 거예요. 사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쵸. 지금 보면 우리나라 수출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CNBC도 그렇고 블룸버그도 우리나라 수출이 줄었다 늘었다 그리고 2월 20까지 줄었다 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저는 그 뉴스를 계속 보니까 알잖아요. 왜 나오냐면 한국에 나오냐면 중국 때문에. 그게 아니라니까? 중국 경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요. 아니 그것도 아니 맞는 얘기인데 핵심은 아닌데 뭐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출 규모로 보면 6위 국가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보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나 안 좋아지는 얘기야. 물론 거기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논리는 사드만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사드만 보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콘텐츠로 무슨 상관이냐 솔직히. 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수출이 보는 거는 물론 거기 중국이 큰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있죠. 그게 분명 3분의 1은 할 거라고. 다만 중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다운되는 거. 이걸 걱정하기 때문에 한국을 보는 거예요. 난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환율은 왜 이렇게 센 거예요? 환율? 세다는 게 환율이 올라갔냐고? 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뭐 내가 뭐 정확히 알 바는 아니나 두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그 우리가 그 이성훈 교수가 여러 번 얘기하고 저도 이제 인용하는 거가 되겠는데 그 부분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제가 뭐 묻고 답하는 사람인데 손을 이상하게? 묻고 싶어졌어요. 왜? 오늘은 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진짜로? 그냥 오늘 듣기만 듣고만 싶어. 오늘은 정말.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날로 거저먹네? 그냥 오늘은 뭐 사요? 그냥 물어보고 싶어. 내가 뭐 정말... 아리스토텔레스야? 네. 뭐 오늘 정말 돼요? 뭐 사면 돼요라고 물어보고 싶어. 울고 싶어 진짜. 아,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이성훈 교수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요. 그 가장 막중한 게 우리나라가 ATM이라는 거. ATM이라는. 근데 ATM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매 보세요. 안 빼요 돈. 아니죠. 채권을 많이 파는 거죠. 채권에. 채권이 됐건 어떻게 됐건 걔네들 유동성을. 그 환율 튀는 거예요. 아, 그런 거죠. 그런 게 많이 크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첫 번째 요인은 우리나라가 저것 때문에 ATM이라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유동성 풍부한 거죠. 어찌되었건 유동성 풍부하고 사람들 우리가 하도 그러니까 도대체 그 뭐라 그러니 혹시 큰 틀에서 우리가 한국 좁혀 보니까 그 펀드의 흐름 같은 거 잘 안 보거든요. 펀드의 흐름이요. 지난주 있죠. 지난주니까 목요일짜리니까 2월 19일짜리 기준 2월 17일인가 기준을 보면 전 세계에서 글로벌 펀드가 100몇십억 달러 한 번에 빠졌거든요. 이게 15주 만에 최고치로 빠졌어요. 빠졌고요. 이머징 마켓은 물론 규모는 3억 달러밖에 안 빠졌지만 그 17주 연속 빠졌어요. 17주인가 18주 연속 빠졌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머징 마켓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그러면 거기서 그나마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그런 수가 있잖아요. 다 빠지는 게 정상인데 야 그래도 덜 빠진 게 어딨냐 그런 한국이거든. 그리고 파고 나서 영향력이 좀 좋은 걸 팔고 싶잖아요. 삼성전자를 현대차를 막 팔아봤자 티가 잘 안 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ATM이라는 표현을 쓰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빠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성 교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 지정학적 위기가 분명히 있죠. 네? 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죠. 무디스에서도 한국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돼서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얘기했죠. 그뭐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얘기하는데 그런 비판도 있고 서로 그렇게 언론에 쓰는 사람들인데 어떤 지정이 있죠. 그러면 그 세 번째는 한국 자체 문제죠. 그는 한국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수출입의 감소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큰 거는 그 제가 봤을 때 유동성이고 그것이 하여튼 이머징 마켓이나 글로벌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지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 수치 보시면 제가 정확한 그거에 비해서는 네. 글로벌 마켓 펀드에서 돈 빠지는 것에 비해서는 네.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가 거래소에서 안 나오고 네. 코스닥에서 나와. 오늘도 코스닥 매도 한 600억 이상이 코스닥에서 큰 것도 나오잖아요. 나름 시총 큰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걔네들은 외국 입장에서 보면 코스닥에서 팔아봐야 뭐 얼마나 코스닥에서 팔아봐야 네. 거래소 코스닥 내내 한 달 내내 팔아봐야 거래소 한 3일 파는 것만 못해요. 어찌됐건 간에 그 좀 또 그나마 장기적으로 봐서 이익이 난 걸 팔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어찌됐건 간에 그런 세 가지 정도 요인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드만 갖고 불평해서 안 된다. 네, 그리고 물론 사드도 중요한 요인이겠고 저도 그 부분은 상당한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으나 이거는 방송을 들으신 분들의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사드 찬성 반대나 이런 건 상관없지. 그건 뭐 각자 판단이니까 그건 뭐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거. 제 의견이나 김성관이나 자기 의견에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강요할 수 없는 건데 다만 사드만 갖고 해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잘 자꾸 수출입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건 분명해요. 우리나라 수출입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시금석이 된다. 분명히 써 있어요. 테스트 마켓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이 그런 수출입을 그리고 딴 나라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빨리 그 통계를 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수출입은 바로 그 다음날 내고요. 1일날 나오죠. 1일날. 네. 네, 그리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번에 그래서 20일날이 일요일 내는 거 그랬을 거냐? 10일날 집계하고 20일날 집계하고 다음 달 1일날 또 한번 집계하고. 그래갖고 그러면 19일장 무게갖고 우리나라 그 CNBC나 이런 데 보면 우리로 봤을 때 보면 일요일날 저녁 때인가 그게 탑뉴스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탑뉴스 거리가 아닌데 저도 깜짝 놀라서 봤거든요. 근데 소식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뭐 문제도 있겠으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부터 말씀드리겠어요. 네, 또 질문 있어요? 아까 또 질문 나한테 자꾸 물어본다며. 질문 환율 왜 이렇게 오르냐? 아, 대답해 줬잖아. 내가 아는 날. 아이. 네. 아 그래 또 하나 있다 언제 그러면. 언제 시장 좋아지는 거야?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이런 건 있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브렉시트 있잖아요. 예. 브렉시트를 이제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이제 브렉시트 우리가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절대 아니고. 근데 파운드화는 왜 급락한 거야? 근데 어제 또 유가는 올랐어. 도대체 뭐 시장 어쩌라는 거야? 그거는 아래쪽에 있어서 쟤네들인가 하는 건데 제가 브렉시트 그 어른 물어보지 마세요. 예. 브렉시트가 그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합의를 봤잖아. 합의를 보고 합의를 봤는데 투표니까. 6월 23일 날 투표거든. 네. 아직 멀었잖아. 네. 근데 합의했다는 것 자체에 그 내부학을 또 들어가야 돼요. 어떤 영향을 미치는 할 것인데 그거는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후에 뭐라 그래요? 그 단결력 급속히 와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가 되겠고요. 나름 게 세이프가드라고 거기 많이 또 나오거든요. 세이프가드라는 게 그거야. 자기 나라만의 그게 비관세 장벽 같은 거예요. 세이프가드가. 우리나라는 싫어. 딱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번에 복지라든가 그 시리아에서 난민인가 맞는 거에 대해서 노를 할 수 있는 각국이 하는 거고요. 또 알게 모르게 EU가 28개인가 9개나라고 유로존 19개가 나는데 알게 모르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좀 차별?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알게 모르게. 근데 이거를 차별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언제라도 유로존에서 빠질 그 뭐 자의적으로 뭐 화폐 그런 걸 좀 거의 줬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자의적인 걸 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만 문제되면 앞으로 야 영국도 그랬는데 왜 안 돼?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고 지금 그쪽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애들은 15년, 20년 후에까지 유로가 유지될 때에 회의적 시간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영국에서 그렇게 브렉시트가 될 가능성도 별로 적은 게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잔류하는 걸 찬성하지만 그게 유로에서 빠지는 순간 서로의 이제 세금 혜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의 본사가 아니고 원국의 법인 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빠져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걱정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 드라마는 많이나 역사 영화 많이 봤잖아요. 잔다르크도 있었고 잔다르크 프랑스에 서로 싸움도 있었고 백년전도 있었고 장미전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면 영국이 그 유럽이랑 그 육지 사람들이랑에 대한 어떤 평생의 어떤 뭐라 그래 그 뭐 서로의 그 반목이 있는 거고 또 한 나라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도 맨날 싸웠어. 한때는 영국이 지배했고 한때는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랑 또 유럽이랑 싸우고 스페인이랑 맨날 스페인이랑 영국이 서로 붙었다 싸웠다 붙었어 맨날 했잖아. 근데 스페인은 지금 워낙 힘이 약하니까 그런 소리 못할 뿐이고 언제라도 세상이 바뀌고 또 노를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본적인 그래서 유로존의 결과가 안 들어간 거고 영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정치적 해석이고 그래서 주식이랑 상관없지만 그래서 브렉시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 유로화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작년에 한때 보면 이런 얘기 많았잖아. 뭐 저는 그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유로 캐리 자금 우리나라 엄청 살 거라 한번 얘기 많이 했거든 작년 10월에.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 그런 말들은. 근데 지금 보면 오히려 유로 자금은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유로가 좀 약해질 거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그게 뭐 달러가 강해진다를 떠나서 유로 자체가 한 나라씩 두 나라씩 만약 빠져나간다는 기운만 더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 경제가 약해지면 그 화폐가 약해질 거 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때 어려운 질문 그만하자고.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이 드러나. 그리고 실력이 뾰족나. 네. 네. 테마나 봅시다. 테마 관심 없죠. 이런 거 좀 봅시다. 네. 야 VR도 대박이더만 오늘. 뭐? VR. 그 김원규 기자? 응. 야 그래. 또 사고 쳤어. 김원규 또 누구니? 있어요. 김원규. 그 뭐, 아세요? 공매도 아시아경제 그 기자인데 공매도 그 공매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초치는 기자 하나 있어요. 네. 하수큐브가 요즘에 무슨 큐브야? 한국 큐브야? 뭐였다? 무슨 큐브야? 뭐 그런 회사가 있어? 한국 큐빅. 그런 회사가 있어? 예, 예 큐빅이라는 그런 그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그 무한 그 있네? VR 관련 주로 급등을 네. 했었어요. 오늘 거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0.77% 플러스인데? 예. 예. 상한가를 딱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0.77% 플러스로 마감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왜, 왜 마감이 됐느냐? 상한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몇 분 만에 뉴스가 나왔어. 뭐라고? 한국 큐빅에 대한 뉴스가 뭐라고 나왔냐면 큐빅이란 건 뭐야? 다이아몬드 가짜 큐빅이라는 거 아니야? 네. 네. 우리 회사는 왜 VR로 오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자동차 내장재 만드는 회사인데 VR하고 상관없다. 근데? 그리고 이제 공실한 게 아니고 기자가 이제 인터뷰했다고 이제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보합으로 마감이 된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오르는 것도 웃기고 이런 종목이 오르는 것도 웃기고 이런 종목이 또 그걸 또 해서 또 하루 만에 또 보합까지 내려가는 것도 웃기고 지금 시장이 걸려야 보여주는 게 VR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까. 지금 시장이 네. 주도하는 업종이 뭐 주도하는 업종이라고 하면 낙폭과대주, 뭐 철강, 네. 뭐 화학 네. 이런 애들이 주도주라면 뭐 주도주인데 그 어쨌든 코스닥에서 지금 보게 되면 그러니까 화장품 죽었죠. 네. 오늘 또 컨텐츠 죽여버렸죠. 거기다 게임 완전 게임 오늘 죽여버렸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화장품 죽이고 뭐 제약바이오 죽이고 컨텐츠 죽이고 다 죽이고 나니까 네. 갈 게 없으니까 VR 같은 데 튀어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되게 그 한마디로 지랄 맞은 장이다. 막 흙탕물에서 막 진짜 하는 상황, 막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자, 그건 됐고, 예, 시장에 관한 관심, 섹터나 이런 것들, 세팔을 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세팔을 짜기 위해서. 아, 김성 과장.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으로 관심 종목 중 하나가 NEW입니다. NEW, New. 저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했네. New네, New 결국은. 넥스트 변호인의 New 아니야? 변호인 New. 네, 네. 7번 방에서 7번 방. 네. 이유는? New가 이번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제작을 했어요. 그 얘기 내가 작년에 무작위 했다. 그게 태양의 후예 작년에 기억이 안 나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태양의 후예를 제작을 했는데 누가 나오는데? 내일 저녁이에요. 송혜교가 나와요. 송혜교, 송중기. 송송 남매가 나와요. 송승헌은 안 나와? 송승헌은 안 나오고 송혜교, 송중기. 송중기까지는 모르겠네. 송혜교 아직도 송혜교야? 그럼요. 송혜교가 라네즈 중국에서 나도 알잖아요 그런 거. 판빙빙하고 동급의 CF 가격이 편당 13억. 예. 네. 송혜교가?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그렇게 돈 주고 나서 안 남을 거 아니야? 이제 초나 칠까? 그래서 중국을 이제 타겟으로 만든 드라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재밌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죠. 일단 그 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먹힐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네. 지금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네. 이게 한국과 중국 동시 상영이에요. 네. 즉 내일 저녁 수목 드라마니까 네. 9시 50분이겠죠? 네. 9시 50분에 동시에 중국 TV 그러니까 방송국 TV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인터넷에서 아이치라는 바이두에 인수된 아이치라는 동영상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동시에 방영이 됩니다. 이게 그 시즌이 다 만들어졌나 보네. 네. 전체 풀로 완성됐나 보네. 이미 다 사전적인 오케이. 다 풀로 이제 심의가 끝났어요. 일단은 내용 있어 보이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동영상 갖다가 컨텐츠로 갖다가 일단은 퀄리티가 나오지. 왜냐면 중간에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개떼같이 전연 살려라 전연 죽여라 따르는 소리는 내용이 산으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허접한 거지 우리나라 방송. 저는 이제 드라마 사전 제작에 대해서 되게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넷플릭스 하우스 오브 카드를 비롯해서 각각 동영상 사이트 자체적으로 드라마를 이제 만들어요. 이제 컨텐츠를 그래서 지금 두루 나라에 상장되는 드라마 제작사 페넨터 같은 경우는 꾸준히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동시 상영을 하면은 이제 그 동영상을 한번 클릭하겠죠? 네. 그러면은 뭔가 나오겠죠, 당연히. 느낌 나오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네. 별그대를 편당 얼마 팔았죠? 3,400만 원인가? 5억 6천만 원에 팔았어요. 전체를 5억 6천을 팔았거든요. 근데 그게 광고 수입만 해도 걔네들이 천몇백을 중국인들 가져갔어요. 네. 완전 이거 주소서 개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바보 같은 게 아니야, 걔들이. 별그대가 IT에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주중 한국 대사가 이 사람이 말도 세겠네. 뭐라고요?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 순식간에 파괴될지도 공개적으로 경고. 조커홍. 아, 이 사람 빨갱이네. 계속해봐. 시장은 빨갱이. 오케이. 그래서 그 꼴을 그대로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쪽에서 이제는 그러지 말자. 아마 그 부분에서 보완이 이번에 아이치라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방영이 되면서 아마 보완이 됐을 거예요. 네네. 뭐 클릭당 뭐 어떤 한뷰당 얼마 받겠다 이런 게 있었겠죠. 뭐 있겠죠. 별그대가 25억뷰인가요? 별그대가 25억뷰가 나왔어요. 누적으로? 네. 네, 네. 그러면 뭐 그거 한 번당 10원씩만 잡아도 엄청난 거거든요. 네. 어찌됐건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번에 느낌은 오네.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아이치랑 동영상 동시 상영이 되니까 내일 개봉한다고? 예, 수목 그것에 대한 반응. 네. 중국 드라마야? 네. 중국 내용이야? 중국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제 한국 드라마인데 트렌디한가요? 그게 트렌디야. 트렌디까지는 또 아니고 분쟁 지역에서 군인하고 여자 의사 로맨스지 로맨스. 로맨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네. 예, 네. 네. 근데 이제 저것처럼 재미지는 않고. 뭐. 봤어 자기야? 아니 그 예고편을 봤더니 별의 소원 그대처럼 재밌지는 않고 별의 소원 그대는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재밌게 하기보다는 좀 더 진지한.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오를 것 같네. 왜냐면 이 그런 게 한 번 나면서 이렇게 나면 이거 어저께는 막 다 떨어졌는데 어디까 아까 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뉴가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사전 제작에 의해서 한국 동시 방영을 하는데. 네. 아니 뭐 중국의 방송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네. 아니라 네. 이 머니타이징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중국에서 됐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돈을 대고 이거를 돈을 벌어가는 머니타이징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그냥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다야지 그냥 야 하자 야 나도 하자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무조건 사전 제작 들어요. 사전 제작을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그러면 저 드라마 제작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 제작 가게 되면은 또 네. 퀄리티가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지금 공중파 드라마가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스토리도 스토리지만은 네. 일단은 지금 TVN에서 인기가 있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영화가 돼요. 네. 화면이 진짜 재밌어. 정말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즉 그 뭐냐면 이제는 미드처럼 영화 같은 드라마가 이제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드라마 제작의 퀄리티가 옛날처럼 날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PPL도 너무 쉽게 신경 쓰지 않고 완전 드라마 어떤 우리나라 어떤 레벨 어이없게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귀신 나오고 그런 임성원 작가 그런 사람 이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비슷하네. 그 사람은 벌만큼 벌었잖아. 그렇지. 아 그런 시장도 있는 거지. 그 미국 드라마 그런 거 있어. 미국 것도 너무 짜니 그들 레벨 그 크라이테리아 반 걸 갖고 욕을 하면 안 되지. 시간 얘기보다는 저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보내버리자. 킹데도 이런 거 싫어. 아 그러니까 나 각자 다른 거지. 미국에도 그런 드라마 있어.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 1차 목표가 한국 사드래. 한 시간 안에 격파가 가능하대요. 딴 얘기하지 말고. 대구 집값 떨어지겠다.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말 되는데 콘텐츠는 모르지만 지금 이 한중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한중 동시 그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 사전 드라마 제작 그리고 시그널이란 TVN의 성공 이 키워드가 좀 다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느낌이 딱 오네. 시장에서 보이는 게 이거밖에 없고 나도 지금 왼손은 거들뿐. 거들뿐. 나 오늘 이제 제 종목을 안 할 거니까 너무 상처를 받았고 너무 인간이 그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지금 못 하겠고. 굿게임?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살짝 거들어줄게요. SMCNC가 이제 중국의 SM의 자회사잖아요. 네. SMCNC는 아예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게 되면은 PD도 영입했죠. 네. 그죠? 네. SMCNC는 아예 중국에 가서 직접 제작을 해요. 예능 프로그램. 중국인들을 데리고. XOM, XOM을 만들 그런 거잖아. 네. 거기서 쇼하는 네. 거잖아. 우리는 엑소 쇼하듯이. 그러니까 SMCNC는. 나 그 정도 아는 남자야. SMCNC는 그러니까 아예 그걸 갖다가 거기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SMCNC 같은 이렇게 예능이나 드라마, 그러니까 SMCNC 라인업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이것들이 다 노네. 이것들이 다 놀아. 근데 중국에 가서 직접 활용할 가능성이 아직 높다는 얘기잖아요. 강원도 아직도 거기 소속인가? 네. 강원도 아직도 거기 소속인가?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키이스트인데 네. 키이스트가 지난번에 어땠어요? 그 지난번에 별그대하고 나서 네. 돈 제대로 못 벌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바보같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그러고 나서 키이스트는 어떻게 바꿨냐면 네. 이제부터는 키이스트에서 제공하는 한류 콘텐츠는 반당하기로 했어요. 중국 업체들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키이스트도 제작만 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뉴가 왜 중요하냐면 뉴가 돈을 뭐 뉴는 제가 조금 약간의 하나 또 디스를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네. 이것들이 쇼박스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뉴의 장점은 뭐냐면은 과도한 베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리하게 영화에 투자를 해서 회사가 영화 하나 잘못돼갖고 휘청휘청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대신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짜 한 1년에 하나 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화가. 네. 그러니까 하나 벌어서 나머지 다 손실 메꾸는 구조. 요걸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7번 방의 선물, 뭐 변호인 이런 것만 할 때만 하더라도 역시 뉴다, 뭔가 다르다. 이런 그렇죠. 게 있었는데 작년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연평해전. 그것도 정부에서 엄청 밀어줬잖아. 그래서 그 연평해전 그나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도 똑같은 컨셉의 그 영화를 또 했어. 오빠 생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럼 뭐 하느냐 하는데? 그것도 뭐 6.25 전쟁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빠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뉴에서? 예. 변절자네. 저번에도 그거 했어요. 뭐, 연평도 거기서 했어? 네. 아, 뭐, 그래서 뭐 연평은 좋은 영화지. 뭐 내가 안 봤을 뿐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건데. 그건 어디서 했냐? 저거. 그거 뭐야? 그것도 뉴. 아니 저 갑자기 이준신 나오는 거. 아니야. 이준신은 그거 아니고. 아니, 정 뭐야 저기. 작년에. 국제시장은 어디야? 아 국제시장이요? 국제시장이 쇼박스인가? 난 그런 영화 딱 싫어하거든. 어쨌든 간에 저도 안 봤어. 그런 류의 영화만 지금 계속 만들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 오빠 생각은 오빠 생각 같은 경우는 그 BP가 300만인데 100만도 지금 100만 개 넘었단 말이에요. 1월 달에 오픈하고 나서. 그러니까 들어본 적도 없다. 영화가 38년도 노래 같고. 38년도 노래인데 영화가 지금 라인업이 좋은 게 없어 지금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나마 라인업을 보게 되면 올해 그나마 그 라인업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그 라인업 중에서 뭐 판도라, 네. 부산행 뭐 이런 건데 네. 이것도 이게 보니까 이게 뉴가 네. 영화보다는 지금 향후에 이게 초점 엄청 네, 맞추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뉴의 매출은 일단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머니타이징이 좀 그러니까 머니타이징을 만약에 이제 거기서 드라마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 아 얘네들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뉴가 중요한 게 뭐냐면 모니타이징 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키이스트 같은 애들도 돈 써들고 갈 거고, 야 김수현, 네. 야 배용준, 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SMCNC, 야 라인업 봐라 장동건의 뭐 고소영에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그 다음에 드라마 기존에 제작하는 애들, 네. 뭐 SM은 사마하고 같이 제작을 하잖아요. 사마 네트워크스.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겨울연가 2 뭐 이런 네. 걸 준비할 수 있는 또 저기 어디야 팬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야 뭐 빨간뱀인지 초록뱀인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초록뱀 논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또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네. 구조 그런 거를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보이는 거죠. 아 저는 AS부터 좀 해도 AS 네. 점잖게 네. 제가 처음에 VR 얘기했다가 네. 이 두 분한테 그렇게 구사리 먹고 무슨 구사리 됐다고 큰 잔 먹고 레드로버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그 애니메이션 얘기했다가 지금 난리 났잖아 어찌됐건 간에 근데 점잖게 그거는 계속 그때도 말씀 12월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VR이 이번에 그 CS나 모바일 월드컨에서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했을 뿐이고 그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딴 거 다 거짓말이고 레드로버가 직접 해당된 게 아니라 디즈니에서 VR 영화에 관심 많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괜찮다 그랬고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갈 주가가 요새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뉴스일 뿐이다 그래서 레드오버 이런 거는 그 저 때문에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잃어버린 분도 있던데 그거는 그냥 저는 관심이 없다 이제 그거는 할 그 전형적인 뉴스 모멘텀의 주식일 뿐이다 펀더멘털이랑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VR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VR을 왜 테마일 수밖에 없는가 네. 이게 컨텐츠가 나오고 VR기기가 진짜 보급되는 거는 2018년도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품은 나와 있지. 근데 시장 조사 업체들 전망을 보게 되면 어디는 뭐 160만 대 팔린다 그러고 어디는 1,400만 대 팔린다 그러고 그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냐면은 호불호가 엄청 갈린다는 얘기. 차라리 애플 워치는 네. 뭐 가격 조항이 있어서 덜 팔린 걸 수도 있겠지만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요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VR은 필요한 건 아니거든. 이제 순수한 선택인 거거든.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컨텐츠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VR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뭐 굳이 성인물 쪽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성인물을 제외하고서는 뭐 게임이나 지금 애니메이션 쪽에서도 전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도 VR용 카메라로 따로 촬영해야 되잖아요. 그럽니다.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그런 환경에 대한 쪽이 그 지금 제작되는 데가 별로 없다. 그래서 VR은 지금이 아니고 문제가 또 뭐냐면 이 3D 이거를 딱 보잖아요. 그럼 모션 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미가 난단 말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한 1, 2분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이거 10분, 20분 이거 보고 앉아 있어 봐. 멀미 나고 어지럽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모션 식이라고 하거든요. 맞아. 있죠. 모션 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또 그 모션 식이 생기는 이유가 뭐 잔상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 이거 다 스마트폰이 OLED로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OLED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2018년 이런 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컨텐츠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VR용 영상 따로 그것도 또 아마 골치 아플 거예요. VR용 카메라 따로 있고 VR과 2D를 같이 지금 일반 카메라하고 VR하고 동시에 촬영하는 거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IMAX 별도로 촬영하잖아요. 따로.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따로 촬영하는 하나의 그 소스를 만들 때부터 촬영을 동시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지난번에 그 히말라야 영화 있잖아요. 네. 15분짜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엄청 돈도 많이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깔끔하게 정리드리면 VR 관련된 우리나라 콘텐츠는 하나도 빵이다. 빵. 일본 대비 2년 뒤졌다. 이게 제 얘기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 일반적 시각이기 때문에 VR 우리나라 게임 주는 해봤자 안 된다. 그건 의미 없는 그냥 뉴스에 따라서 해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갤럭시 7 나왔으니 뭐 해먹는 거지 본질이랑 아무 상관없다. 제가 모를 수도 있으나 하나도 없고 진짜 있는 건 미국에 찾아보면 딱 나와요. 그 카메라만 딱 말씀하신 거 있잖아. 그거랑 소프트웨어 처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디즈니 있고 디즈니에서 하는 애들 애니메이션 하는 애들 있거든요. 걔네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딱 깔끔하게 정리드렸고요. 그럼 지금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냐. 그래서 VR은 그냥 정리드렸고요. 지금 보면 오늘 2월 23일인데요. 오늘 저게 오늘 그 테러 방지법이 오늘 통과되잖아요. 직권상정한 거였거든요. 오늘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서비스 발전 기본법. 그래서 서비스 발전 기본까지 가면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고 AS인데 비옥스나 이런 것들이 좀 시세가 또 낮추되겠다. 근데 다만 그것도 똑같아요. 법이 통과되면 그거는 돌장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펀더멘트랑 상관없고 제가 저는 그래요. 저는 처음에 말할 때 하는 거랑 탈 때도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꺾일 수가 있다. 비옥서 이런 것들. 그래서 비옥서 다시 고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제가 말했던 사람으로서 그따나 지금이나 펀더멘트랑 상관없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거랑 상관없이 본질적 문제로 계속 가는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 뉴스로 말씀드리면 사드가 뭐 일부에서 또 하나가 이제 초고주파 뭐 저 레이더 그것 때문에 중국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중국에 반발한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만 익숙한데 지금 남중에 있죠 남중에 인공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중국이 엄청난 레이더를 갖다 놓는다네 지금. 그것도 난리났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래서 그걸 해갖고 거기에 지나가는 걸 다 뭐 염탐하다 이런 얘기가 또 반대쪽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군수산업이에요. 핵심이. 지금 미국이 어렵다 어쩌다 하더라도 제가 제일 자주 말씀은 노스롭 그루먼 있죠. 노스롭 그루먼. 네? 오늘 사상 최고가 끝난 거 아세요? 오늘 사상 최고가 끝났고요. 로키드 마틴 또 사상 최고가로 또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럼요. 싸다는데.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가 뭐 합병한다고도 올랐지만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군수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테크는 적자 났는데 생각보다 줄었고요. 올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LIG 넥스원과 하나테크인 그리고 퍼스트테크먼트 깍두기 같이 가는 거고 이런 것들 계속 흐름을 보셔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관심법으로 가는 거는 하나는 그 내 관심법이 지난주에 얘기하려는데 지난주에 하고 나서 올랐어요. 인바디를 하려고 했는데요. 인바디는 제가 요번에 글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미 나왔고 출간은 했고 그 이번 주에 나오는 건데 피트니스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8%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피트니스 산업이 인구 1,000명당 제가 다 계산을 다 했어요. 인구 1,000명당 미국이 7만 5천 원 달러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비슷해요. 싸다는 네. 네가 뭔 상관이야? 할 소리 하지 말고. 우리나라 일본이 네. 비슷해요. 그래서 4만 달러, 3만 8천 달러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000명당. 보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빨리 하는 운동하는 애들 이런 애들 중국으로 많이 갔거든요. 지금도 제가 주식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사회체육 갖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다 중국 가야 돼요. 무조건 중국어 배워갖고 글로 가야 되고 여기서 좀 잘 안 되는 사람 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즘 작년에 플래닛 저기 피트니스라는 거가 상장까지 됐어요. 그 헬스클럽 체인이 있잖아요. 상장 듣고 뭐 그런 관련된 것도 상장되는 게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인구 1,000명당 그 시장 규모가 1,500달러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할 때 우리 화장품이 20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많이 외워가 10분의 1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 화장품 얘기거든요. 지금 막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트니스 클럽이나 뭐든지 가면 인바디부터 갖고 인바디 같은 체성분부터 해서 가면 뭐 하나 뭐 체질이라도 되잖아 병원 가면. 그래서 인바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시 고점 가는데 아이센스거든요. 아이센스? 근데 제가 아이센스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도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제가 뉴스 모멘텀인데요. 저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이런 걸 몇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의 핵심이 저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덱스컴 얘기할 때 기억나실 분이 계실 텐데 덱스터? 덱스컴. 덱스컴. 그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그 당뇨 해갖고 스마트폰에서 그 측정하는 거. 측정해갖고 뭐 상시 네. 측정하는 건데 그게 1세대 웨어러블 헬스기기예요. 근데 요번에 그게 5G 되면서 하는 거가 2세 세컨드 제너레이션 헬스케어 웨어러블을 이군이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 아이센스가 된다 한다는 게 절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것이 또 다시 또 부각되는 거가 예전에 작년만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내 몸 상태를 측정만 하잖아. 측정.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측정하고 나서 거기서 필요한 거가 있죠. 투약까지 막 하는 거예요. 몸에 붙여놓고 있다가 웨어러블하고 있다가 그게 패치 형태도 있을 것이고요. 직접 주사를 찌르는 것도 뭐 난 방법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기.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의외로 학교 다니면서 아시는데 의공과 있죠. 의공과. 우리나라에서 의공과 막 핫해지고 있거든요. 연대나 이런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저기 가천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데가 뭐 병원 학교가 있을 건데 미국에서 관련된 과가 엄청 세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이센스가 됐건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 동생 다니는 거 있잖아. 네. 그리고 바텍. 바텍. 네,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추세를 보면 작년에는 바이오 제약이었는데 지금 쉬고 있으니까 물론 그게 너무 크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 그리고 인공 심장혈관 미국 것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심장혈관 만들고 자기가 어저께 얘기한 거 있죠. 오늘인가? 눈 렌즈. 렌즈. 인공 렌즈죠. 인공 렌즈. 네,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랑 약간 성격이 다른 것지만 그런 기기가 됐건 뭔가 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관심 쏠려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수출입이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런 걸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뭐 포스코 올라가겠죠. 가겠지. 그렇지만 그 주위에 그래서 마침 제가 왜 관심이 왔냐면 제 사실 조카가 네. 그 의공과를 들어왔어요. 의공과 들어왔는데 재밌어. 그게 여자애거든요. 그래서 네. 그 대전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맨날 네. 들어 가천대학 가천 뭐 네. 하는 거야. 그 했는데 걔가 같이 들어 두 개가 같이 됐었어. 하나가 연대인가 어디인데 네. 연대 지금 약한 거야. 근데 거기서 보너스래. 뭐야? 장학금. 장학금. 걔가 이제 집이 어렵거든. 걔가 저 큰애가 네. 집을 해갖고 거기로 갔어. 의공과로. 의공과로. 그 의공과 엄청 핫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보면 거의 보면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취업률이 97.5%인가요? 의공과가 뭐야? 의료 그래서 뭐 이래도 아이센스를 이런데 취업하는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맨날 사람이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만난 분들도 그런 거 진짜 있는 거고 미국에서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거 좋죠. 아니 이 친구가 내가 얘기할 때는 딴짓하더니 그거. 진짜로 그렇지. 진짜로 이거 되게 좋아. 진짜로. 그래서 연대가 제일 먼저 생겼어 그게. 그래. 고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대는 걔가 그걸 못 갔고 연대 좀 낮은가 들어갔거든. 예. 근데 그 가천인 어디가 있는데가 뭐 그 제가 뭐 기숙사도 들어가고 자금도 준다 그 들어갔죠. 뭐 그런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월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아 녹음. 네.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요? 월요일. 네. 화요일 날은 노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 녹음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